볼륨을 좀 더 turn it up. 잘 들어 모두 다 집중해봐 여기로. 너무 내 심장 소리가 들리니 이건 내 마음속에 널 향한 멜로디. Mission I'm making your body move. Check check in and pop and groove.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싶어 난 너와 발을 맞춰줘요. 이 리듬에 몸을 맡겨요. 내게 멈추란 말 하지마. 이제 시작하는 걸 let me break this down. Let me break it down, down, break it, break it down. I'm gonna break it down now, break it, break it down. 끝까지 가고 싶어, baby. I got you. 날 따라와 주겠니? Da 손들어 그 옆에 여자들은 엉덩이를 흔들어 오늘만큼은 널 버리고 You can just let it go 다 미미미미 미쳐보자 지금 이곳에서 이 사랑 노래가 들리니 이건 모든 여자들을 위한 하모니 오늘은 모두의 special day We gon' celebrate 아침이 열 때까지 We gon' party all night 너와 발을 맞춰줘요 이 리듬에 몸을 맡겨요 내게 멈추란 말 하지마 이제 시작했는 걸 Let me break this down Let me break it down, down, break it, break it down I'm gonna break it down now, break it, break it down 끝까지 가고 싶어, baby I got you, 날 따라와 주겠니 We gon' keep it going. Rock that body on the focus.